그 눈가엔 슬픔이 고였지. 언제나 그대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. 그댄 바람처럼 내 맘을 흐트러뜨리지만 어쩌면 나 아주 그대를 만나 행복을 찾고.